8월 22일 월요일 레위 지파는 최전방의 영적 수호자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입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성읍 목록.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레위 지파가 거할 곳을 분배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의무가 중요하기에 아론 자손이 먼저 성읍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분포한 이 성읍들은 유다 산지를 지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아론 자손이 새 지파의 영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인상을 줍니다. 후일 아론 자손이 맡은 구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유다 지파가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론 자손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영적 수호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머지 그앗 자손의 성읍 목록.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직을 맡지 않은 레위인들로 법궤와 성소의 각종 기물을 관리했고 찬양대를 맡았습니다. 이들의 성읍은 므낫세 반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에브라임 지파의 남서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북쪽 성읍들은 가나안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마주하며 남서쪽 성읍들도 가나안 주민과 블레셋 족속의 경계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의 레위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의 온갖 우상을 막기 위해 최전방에 배치된 하나님의 용사들 같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의 묵상. 본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하며 살아갈 레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기록이다. 아무리 보아도 내 명의로 할당될 땅은 단 한 뼘도 없어 보이는 지명들 앞에 막막한 심정으로 있다가 문득 제비뽑아라는 단어에 마음 눈이 꽂힌다. 몫을 배정받을 순서도 제비로 뽑았고 그들에게 배정될 성읍도 제비로 뽑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곳에 감사하는 순종.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나의 적용. 사역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상처로 불신과 불화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 이 땅의 신음을 듣는다.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의 감정이 흔들려 평안을 놓쳐버리고 불신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려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다. 하마터면 내게 주어진 분깃을 불평할 뻔한 미련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잡아 주시니 감사하다. 비옥하든 척박하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곳이 내게는 최고의 사역지임을 고백한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 이 땅의 돌들을 골라내며 내 안의 가시들 또한 걷어내며 주변 땅과 함께 내 마음도 옥토가 되어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게 할당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말씀 묵상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찬양 한 시간으로 섬기리라. 나의 기도. 제게 허락하신 것이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심을 더디 헤아리며 오해하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만이 저희 분깃이요 영원한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유지하게 하소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을 말씀의 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